핀란드 채식하기 참 좋아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식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것 또한 많겠죠? 어, 그럼요. 네. 비건이나 베지테리언 친구보다는 아닌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아, 네. 훨씬 많은 건 당연한데 이제 네. 그 친구들의 생각도 되게 우리나라 비채식인들이랑 되게 달랐어요. 자기가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 베지테리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식사한 자리에는 꼭 전화를 해서 베지테리언 메뉴가 있냐 물어보고 없으면 그 식당에는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배려를 잘 해주고 안 그래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채식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되게 익숙한가 봐요.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얘기 도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네. 원래 한국에서는 채식을 하지 않다가 네. 핀란드에 가서 채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핀란드에서도 안 했어요. 그때는 채식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배우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는 한국에 그래요? 있었을 때는 채식을 제 삶과 제 주변 사람들에서는 채식을 한 사람과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저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예 저에겐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핀란드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채식 음식도 해먹고 그 친구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채식이 어렵게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뭔가 가깝게 느껴서 한국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평소에 고기를 먹었지만 항상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관습적으로 먹어왔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핀란드에서 생겨오면서 차차 이제 제 식습관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핀란드에 가기 전에는 아예 채식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던 상태로 가서 네. 핀란드에서 1년 동안 네.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채식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채식을 경험해 봤고 네. 오히려 그게 끝나고 한국에 와서 채식하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거기서 오히려 채식 음식을 먹은 거네요. 아무래도 네. 네, 만들어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네. 그런 베지테리언 친구들이랑 파티나 이런 거를 기숙사에서 자주 했는데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자리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채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제가 평소에 먹던 대로 음식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는 이건 못 먹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하면서 이제 비채식 저나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제 고기를 먹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의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만 같이 이제 즐겨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가 없이 먹어도 이렇게 괜찮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친구들을 이제 예를 들면 초대해서 네. 음식을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채식하는 친구들을 배려하고 네, 또 채식을 맞아요. 하지 않는 친구들을 배려하면서 음식을 만들다가 네. 이렇게 채식하게끔 된 거네요. 그것도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채식이란 요리를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먹인 건데 네. 그들이 음식이라든가 그건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볶음밥을 만들 때 항상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거를 항상 넣는 게 기본적인 습관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네. 김치 볶음밥처럼 네. 그걸 얘기하는 네. 거죠? 예, 볶음밥. 그런 네. 식으로 볶음밥을 해야 된다고 라기보다는 그게 당연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처음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 나도 이제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해줘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해갔는데 베이컨 들어가 있어서 나 못 먹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비채식인 친구들도 많아서 그 친구들은 이제 잘 먹었지만 너무 신경이 쓰였죠.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가 저 친구를 너무 배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두 종류를 해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볶음밥 얘기를 하지만 김치 볶음밥을 할 때는 베이컨이나 뭐 다른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베지테리언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 두 종류를 준비해 가서 모두가 함께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한다는 게 되게 그런 개념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거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급식 식당처럼 이렇게 큰 곳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채식인들을 배려하는 곳이 있나요? 저는 채식 음식을 학교에서 제일 먼저 접했어요. 제가 먹어본 게. 그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국립대학이었어요. 도시에서 이제 있는 대학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학생 식당 하면 이렇게 급식처럼 배식을 받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거기는 뷔페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떠서 이렇게 가져가서 먹는 식인데, 줄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일반 이제 음식들, 비채식 음식들이 있고, 한쪽 라인은 채식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양으로 그렇게 두 가지 음식이 항상 매일매일 준비가 돼 있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채식 음식이 있는 곳에 가서 줄을 서서 음식을 받으면 되는 거고,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줄에 서서 음식을 받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한번 채식 줄에 서서 채식 음식을 받아서 먹어본 적도 있었고, 이렇게 되게 채식을 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주방장한테 가서 고기를 빼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편하게 채식 음식을 학교에서 접할 수 있어요. 아, 핀란드 음식은 어떤 유의 음식인가요? 핀란드의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밥이잖아요. 네. 핀란드의 주식, 우리나라의 밥이 거기서는 감자예요. 아. 그래서 감자로 이용한 음식이 정말 많아요. 메시드 포테이토처럼 으깬 감자, 아니면 구운 감자, 감자 튀김, 아니면 해시브라운처럼 으깨서 튀긴 감자, 뭐 삶은 감자, 되게 감자로 요리를 많이 해서, 이제 주식이 감자다 보니까 그런 거랑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소스라든지, 아니면 야채 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음식들이 이제 채식 식단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소스나 스프. 스프. 네. 네. 야채 구이요? 야채 구이. 그건 어떤 건가요? 뭐 야채로 패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트볼 대신 야채로 이렇게 튀기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냥 일반 음식과 비슷하게 야채로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식단과 채식 식단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막 푸르른 야채만 주진 않았어요. 되게 여러 가지로 조리를 해서 잘 줬던 것 같아요. 교수님 집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교수님은 비건이셨거든요. 네. 남편분도 비건이시고 본인도 비건이셔서 집에 초대를 하면서, 우리 집은, 우리 집에서는 아마 채식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괜찮을까? 약간 이렇게 걱정? 네. 반 약간 신기한 반 이렇게 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막 블루베리 잼 이렇게 해갖고 블루베리 잼이랑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갖고 잼이랑 이렇게 얹어 가지고 주신 것도 있었고, 스프도 있었고, 쿠키도 있었고, 되게 엄청 카레 비슷한 약간 이렇게 안에 야채를 큼지막하게 썰어서 넣은 음식도 있었고, 거기서는 우리나라 쌀처럼 이렇게 찹쌀 요런 찐득찐득한 쌀이 아니라 약간 날리는, 그쵸, 쌀을 예, 많이 써요. 알랑미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쌀로 네. 밥을 많이 지어서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수프 같은 거 얹어서 이렇게 카레처럼 비벼 먹는 그런 음식도 해주셨고, 근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되게 채식 음식이라 해서 맛없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유진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핀란드 여행을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려워도 여행은 많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핀란드에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일단 핀란드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1년 동안 정말 문제 없이 영어로만 잘 살다 온 케이스라서, 여행하실 때 정말 정말 그 점은 불편하지 않으실 테고요. 그리고 가셔서 이제 보통은 여행 가시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많이 하실 텐데, 요리 그 음식점의 메인이 고기가 아닌 음식점에 가게 된다면 보통은 베지테리언 옵션 메뉴가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직원분들께 영어로 자기가 먹지 않는 음식은 혹시 빼서 해주시거나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는 메뉴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직원분들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조리를 해달라고 하면 정말 흔쾌히 해주십니다. 그런 것만 좀 영어로 연습해 가셔서 주문하실 수 있다면 여행하실 때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딱히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 핀란드라는 나라는 채식인이든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굉장히 서로 간에 그 먹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핀란드가 채식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1년간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채식을 하고 오다가 한국에 어쨌든 지금 들어와서 채식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 거죠?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아 그러세요? 네, 1월들부터 채식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18년 네. 2월부터 그럼 채식을 네.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7, 8개월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1, 2월 그때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 고기를 안 먹은 지는 그 정도 됐고 네. 처음에는 고기만 안 먹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다가 계란이랑 유제품을 끊은 게 한 4, 5개월쯤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채식하기는 어때요? 제가 처음 채식을 시작한 2월, 3월 뭐 이때쯤은 제가 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가지고 외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집에서 혼자서 만들어 먹고 이래가지고 전혀 불편한 게 없었는데 이제 학교를 3월 달부터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하면서 한두 번 조금씩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되게 싫은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제 주장을 말하기 좀 힘든 자리들에서는 나 때문에 고깃집 가는 거를 좀 말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럴 때는 가서 처음에는 한 한두 점? 세네 점?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좀 만렙까지는 아니지만 가서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은 좀 생겨서 아예 먹지는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이제 지내면서 어떻게 안 먹어야 되지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친구들이 제가 채식을 하는 것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를 좀 많이 배려해줘서 초반보다는 지금 훨씬 더 채식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배려해주는 것도 많이 느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어려운 점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채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서울대학교에 예를 들면 채식 식당이 생겼다든가 뭐 맞아요. 그리고 곳곳에 채식 관련된 그런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꿈과 뭐 이렇게 희망 아니면 나와 같이 어떤 채식을 독려하기 위해서 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또는 뭐 SNS에 글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활동을 혹시 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진 않나요? 저는 처음 시작하고 SNS에 제가 채식을 하고 채식의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금 하는 얘기가 나 때문에 채식을 생각해보고 인지하고 개념을 갖게 됐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한번 제 이야기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해먹은 비건 음식들이나 제가 다녀본 채식 식당들을 일반 사람들한테 소개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일단 제 친구들만 해도 일단 채식이라고 하면 아 맛없지 않아 약간 이런 편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편견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되게 가볍게 채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독립 출판 서적을 만들어서 제 이야기와 맛있는 비건 음식들을 한번 소개시켜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독립 출판 서적을 만드는 거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친구들이나 다른 채식이나 식습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채식 관련 독립 서적을 만들고 있고요. 그 안에는 되게 제 이야기도 들어있고 다른 채식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채식을 시작했고 어떻게 좋아졌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약간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익명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다른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짧게 간단하게 담은 그런 독립 출판 서적을 만들었습니다. 아, 독립 출판 서적이요. 되게 재밌는데 혹시 제목은 정해졌나요? 지금 네. 사실은 정해졌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독립출판 서적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이트에서 텀블벅이요. 아, 텀블벅이요? 네, 그게 이제 펀딩 사이트라 해서 기획을 한 걸 올리면 그 컨텐츠가 좋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제작비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책을 한번 저희랑 같이 출판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사실은 독립출판 서적이라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보려고 하던 거를 지금 좀 일이 커져서 출판사를 끼고 책으로 이제 만드는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책 제목이 정해졌어요? 책 제목은?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먹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할 수 있는 책 제목인데 그냥 뭐 아주 초보인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책일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초보나 채식을 하고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보면 아, 채식이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조금 네. 조금씩 하다 보면 건강에도 좋고 되게 지구에도 좋고 동물에게도 좋은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구나라는 개념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만든 거라서 네. 네, 그런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판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전문 출판사랑 함께 하기로 했다.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이게 언제쯤 출판이 될 예정일까요? 지금은 거의 다 원고는 작성된 상황이라서 한 10월 중순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와, 10월 중순이면 내일 모레예요, 거의. 네, 맞아요. 제가 이거를 네. 한 5월부터 기획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글을 쓰기로 시작한 거는 한 7월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 경험이나 이런 거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책을 쓰는데.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렇게 채식을 하게 돼서 출판까지 이제 연결도 되었는데요. 주위에서 어쨌든 이제 주위에 본인 말고 우리 학생, 유진 학생 말고 채식하는 사람 또 있나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없다고 해서 억지로 나랑 같이 채식을 하자라고 강요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대신 그거는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채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식이 맛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요즘 서울에 보면 되게 맛있는 채식 식당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 날 때 친구 한 명씩 데리고 그런 채식 식당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것도 한 7번,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되게 맛있다고 생각보다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반응이어서 되게 뿌듯하게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을 다니고 있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식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먹는 습관이 있어서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고요. 핀란드를 선택해서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간다면 거기서 살 계획이라면 핀란드어가 꼭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고 그곳에서도 충분히 채식을 우리나라보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편하겠죠? 편하게 채식을 채식 식습관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차갑다는 편견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이다 보니까 추운 나라다 보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친해지면 그렇게 친구를 위하는 친구들이 없답니다. 가셔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길 바라고요. 좋은 식습관도 많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유진 학생이 10월 중순에는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이게 출판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출판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책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아, 네. 네. 이 책은 채식에 관련된 책이지만 꼭 채식을 하는 사람들만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들 채식이라고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떠한 역경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뭐 세 끼나 네 끼 정도만이라도 육류를 소비하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만 해도 저는 제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두가 채식 지향인이 될 수는 없지만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채식 지향인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 그 유진 학생이 말한 낸다는 책이 10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채식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유진 학생의 책을 한번 사서 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유진 학생 나와주셔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